그대의 예쁜 얼굴이 조금씩 멀어져 가네요. 난 잘된 일이라고 지겨운 사랑이 이젠 끝이라고 다시 널 생각 안 할 거라고 다짐을 해놓고 왜 오늘도 이 사진을 보는지 그대의 표정도 예쁜 미소도 가끔 나를 웃게 만들었던 그대의 실수도 그대 목소리도 내겐 너무나 생생한데 그대의 표정도 나쁜 습관도 가끔 나를 울게 만들었던 그 못된 말투도 지나간 실수도 이젠 이해할 수 있는데 넌 어디에 나 괜찮을 거라고 다시는 사랑 따윈 안 할 거라고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다짐을 해놓고 왜 오늘도 너의 생각뿐인지 그대의 표정도 예쁜 미소도 가끔 나를 웃게 만들었던 그대의 실수도 그대 목소리도 내겐 너무나 생생한데 그대의 표정도 나쁜 습관도 가끔 나를